너의 허삭함 맘 밖에 서 있던 너를 찾아 나선 지난 시간들 속에 나는 혼자였었어. 너에게 난 무언가 되고 싶었지. 너의 이별 뒤에서 어떤 의미 남아 네가 느낄 수 있게 너를 기다려왔지. 나 이제 돌아온 너를 맞이해야만 하네. 슬픔을 거두고 나 안에 너의 눈물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네. 그 창백한 웃음 내 품에 안으면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가온 널 느껴야 하네. 이제는 너의 사랑이 웃을 수 싶었지. 너의 이별 뒤에서 어떤 의미 남아 네가 느낄 수 있게 너를 기다려왔지.